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매 그들이 성 밖으로 나가더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에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삐어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을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려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서 또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임재하시며 영광 받으시는 하나님, 살았고 운동력 있는 주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주님을 향해 엽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생명의 만나로 먹여 주시옵소서. 증거하는 자가 부족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친히 감동 감화하셔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걸어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전우좌우로 인사 나눕시다. 예배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예배에 승리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 은혜를 받으시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열심으로 기도하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찬양도 부르고 말씀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주일날 받은 은혜를 간직하고 지키며 또 새로운 은혜를 받기 위해서 사모하며 기다리신 줄로 믿습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시고 또 금식까지 하신 분들도 계신 줄 압니다. 또 주님께 봉헌하기 위해서 예물을 잘 준비하시고, 저 예전에 보니까 어르신들 이왕이면 신권으로 은행에 가셔서 그렇게 헌금을 준비하시더라고요. 또 그게 여의치 않을 때는 집에서 다리미로 이 지폐를 펴시면서 빳빳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로 구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옷을 깨끗하게 입을 옷을 준비해 놓으시고 또 구두도 반질반질 닦아 놓으시고 이 예배를 준비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주일날은 가능하면 이 영업하는 곳에 가지 않기 위해서 게스트도 미리 넣으시고 또 그로서리 같은 데서 미리 장볼 것도 봐두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전도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대상자와 미리 연락하고 픽업하기 위해서 미리 평소보다 더 빨리 집을 나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또 사역과 봉사를 하시는 분들은 더 빨리 나와서 준비하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로 발걸음을 옮기셨을 줄로 압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전에 우리는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집에 와서 은혜를 받겠다고 이렇게 나왔는데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뭔가 걸리적거리는 것이 있습니다.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의 집에 나왔는데 정작 하나님의 집에 와서는 마음에 무언가 공허한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언뜻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예배를 방해하고 기도를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뭐라고 꼬집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방해하는 그 방해물 중에 하나를 언급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훈을 듣기 원합니다. 예배자로 승리하시려면 기도에 승리해야 합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 더 선포합시다. 예배자로 승리하시기 위해서 기도에 승리합시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하는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물론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예리한 가르침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관심이 다른 것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도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더 민감했던 것 같아요. 오늘 그들은 또 하나의 기적을 발견하고 감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19절에서 21절을 보시면 저녁에 저물 때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성 밖으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갑니다. 베다니에서 숙박을 하셨기 때문이죠. 저희가 아침에 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로부터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전에 예수님께서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서 배가 고프셨기 때문에 그 무화과나무에게 다가가셨어요. 혹시나 열매가 있을까 하고. 그런데 잎사귀만 무성한 채 열매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잘 안 하시던 일을 하셨어요.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혹자는 이 무화과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기 때문에 열매 없는 이스라엘에 대한 저주라고 그렇게 영적인 해석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 사건이 지나고 다시 그 앞을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그 나무를 발견했습니다. 이 나무가 뿌리째 완전히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나무가 말라 죽으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죠. 그렇죠. 근데 유독 그 나무만 하루 만에 이틀 만에 정확한 시간은 계산할 수 없습니다만 바짝 말라 죽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또 하나의 이 기적에 감탄하면서 예수님에게 이제 갈채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또 이 엄청난 기적이 일어났군요 라고 예수님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나 우리의 관심을 끌죠. 어느 시대나 누구나 심지어 과학 만능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기적은 여전히 우리의 관심사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대부분의 기도 제목은 기적 같은 응답을 바라보면서 하는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에 대해서 민감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한마디 하셨습니다. 11장 22절 숫자가 좋죠? 11:22. 자, 예수께서 대답하여 저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을 믿으라. 우리 찬양 중에 찬송과 권세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라는 가사가 있잖아요. 제가 오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찬양을 통해서. 그런데 하나님께 그것을 돌린다는 게 무엇일까를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의 위대한 능력을 찬미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매력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위대하십니다. 예수님은 크십니다. 라는 그런 칭찬이 있을 때마다 그 칭찬과 영광과 찬사를 하나님께로 돌립니다. 이 모든 일의 근본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적의 근본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만 믿으면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그거예요. 기적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이런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적을 바라보지 마시고 기적의 뒤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선물에 현혹되지 마시고 선물을 주시는 분을 계속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많은 선물을 받아서 그 선물에 가려서 누가 선물을 주었는지 망각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계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기적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기적 자체가 아니라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권하십니다. 기적의 목적은 하나님을 더 잘 믿게 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기적의 목적은 기적에서 떨어지는 그 혜택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일시적인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큰 믿음, 더 견고한 믿음 하나님을 붙잡게 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 기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그 본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유보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외면한다는 말보다는 유보하고 있는 것. 여러분, 손주 키우시면서 한 번쯤은 할머니, 할아버지들 그런 놀이 해보셨죠? 할머니 없다, 할머니 있다 하면서 까꿍 놀이 해보신 적 있으시죠? 근데 애들이 반응을 격하게 보내죠. 까르르 웃으면서 너무너무 그걸 재밌어하고 할머니 없다 그러면 우는 애도 있어요. 네, 정말로. 아이들은 그게 진짜로 없는 것이고 그게 있는 것이고 그 수준에서 그게 정말 할머니가 사라진 것처럼 놀라고 충격을 받고 그런 것 같습니다. 어쩌면 기적을 찾는 신앙인들은 그 어린아이 수준에서 머무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죄송하지만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 기적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기적이 신앙, 부모가 다 갈아줘야 되고 다 챙겨줘야 되고 다 해결해줘야 되는 기적이 찬 아이들의 그런 수준에서 계속 머물고 싶어하는, 잘하고 싶어하지 않는 어린아이 신앙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이제 기적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도 기적을 행하거라 라고 권하시는 것입니다. 기적의 수혜자, 다른 사람이 기도해서 받은, 다른 사람이 믿음으로 기도해서 받은 그것에 머물지 말고 너희도 믿음으로 기적을 행하거라.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큰 믿음, 위대한 믿음으로 나아가라고 권면하십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면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11장 23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지우라 하며 믿습니까? 아멘. 여러분 기적을 보고 놀라고 감탄하고 거기에서 머무르지 마시고 나도 기적을 일으키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겠다라고 결단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의심이라고 하는 것을 제거하셔야 됩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둘로 쪼개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방금 내가 말한 것을 취소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의심하지 않으시면 꼭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11장 23절에 의함, 24절에 의하면 이 믿음의 기도는 미리 누리게 하는 능력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같이 또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기서 받을 줄로라고 돼 있어요? 받은 줄로라고 돼 있어요? 받은 줄로 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미 받았다라고 믿어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이것이 신앙의 역설입니다. 여전히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고 여전히 선물은 도착하지 않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은 것처럼 믿으라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믿음의 비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그래서 미래에 이루어지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루어진다고 믿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미루어지게 하는 것을 보장하는 보증수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거래 때문에 어음을 받았어요. 이 어음은 종이짝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종이로 끝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9월 달이니까 9월 말까지 10억을 지불하겠습니다라는 어음을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어음을 이 종이짝 무슨 소용이 있나?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당장 나에게 돈을 가져오지 않는데 저 사람이 가져올까? 가져오지 않을까? 의심하다가 안 가져오겠지? 그래, 이 어음은 쓸모가 없을 거야 하고 박 찢어버리십니까? 아니면 9월 30일, 9월 마지막 날까지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의 비결을, 비밀을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는 이미 받은 줄로 믿는 그 사람에게는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의심을 해. 그럴 리가. 야, 그렇게 거액을 언제 그 사이에 이렇게 의심하다가 그렇지 하면서 의심하는 사람은 어음을 찢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의심은 방금 여러분이 했던 그 엄청난 기도, 오랜 동안 했던 기도를 한순간에 취소하는 어음을 찢는 것 같은 취소 행위입니다. 그래서 의심을 버리고 의심하지 않고 그대로 될 줄로 믿는 사람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이 약속, 어음과 같은 약속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음을 받으려고 할 때 무엇을 확인합니까? 어음을 받으려고 할 때 무엇을 확인해요? 그 발행하는 사람이 정말로 신용이 있는 사람인가? 발행하는 사람이 그 만기 날짜까지 정말로 그 잔고를 채워놓을 수 있는 사람인가? 현찰 동원 능력이 있는가? 그리고 지금까지 이 어음을 발행하면서 신용, 크레딧 히스토리가 어떻게 되는가? 이것을 알고 싶어 하시죠? 그것을 조사해야 안심하고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고 하신 하나님은 문제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크레딧에 전혀 문제가 없으세요. 그리고 능력이 있으신데 전능하시기까지 하십니다.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의심하는데 도사가 되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하나님, 우린 너무 많은 기도를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엄청나게 응답을 안 하시나요? 이런 부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나쁜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 사이에 내가 했던 기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는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나쁜 버릇이, 나쁜 해석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구하고 선포하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받은 줄로 믿으라.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그렇게 되리라. 그래서 기도는 현재와 미래를 초월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이 지상의 시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미래가 바로 현재고 현재가 미래입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세상에 그 한계를 벗어나게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자는 천국의 시계를 바라보며 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은요, 우리가 차고 다니는 이 시계를 보면서 우리는 초조해합니다. 약속 시간에 늦을까 봐 초조해하고, 시간 안에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봐 초조해하고, 내년 3월 안에 무슨 일이 해결되지 않을까 초조해하고, 우리는 그런 세상의 시간대 속에서 초조해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시간을 삽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을 삽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조급하거나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장 선한 모습으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시계는 우리에게 영생을, 영원한 생명을 가리켜줍니다. 영원한 생명이 여러분에게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이 땅에서 일어난 사소한 것, 잡스러운 것들, 그런 것 가지고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그 사소한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초조하다면 우리는 벌써 천국을 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보이지 않고 눈앞에 그 한두 가지 이권 때문에, 이문 때문에 두려워하는 세상의 영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꾸기 원하시는 한 가지, 그것은 바로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1장 25절 같이 읽어보실까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셨더라.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 여러분 이게 아주 그냥 조금 진지하지 않고 경건하지 않고 그냥 어디 뛰쳐나가려고 그렇게 기도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원래 기도를 그렇게 서서 했어요. 우리는 앉아서도 하고 무릎 꿇고도 하고 또 손을 들고도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 자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드릴 때도 서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런데 기도할 때 한 가지 막히는 게 있었습니다. 누군가가 생각났는데 참 불편한 사람입니다. 원어로는 아주 간단하게 되어 있어요. 누군가에게 대해서 무엇이 있다면. 그런데 그것을 의역해서 성경은 혐의가 있거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사람이 나에게 잘못을 한 경우입니다. 내가 피해를 당한 경우입니다. 내가 피해를 당했고 나는 화내고 분노하고 정죄하고 그 사람을 미워할 충분한 권리가, 자격이 있는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는데 그때 그것을 용서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야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여기에 기도 응답을 빨리 받는 하나의 비결이 있습니다. 용서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전에 나온 우리 모두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고 주님과 구주로 영접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받기 위해서, 더 큰 선물을 받기 위해서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용서할 때 더 큰 용서, 더 큰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기도 응답을 빨리 받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어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억누르고 있는 그 과거의 상처를 남겼던 그분들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용서하는 자가 응답을 빨리 받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작은 용서를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거대한 용서를 받습니다. 우리 이 땅에서 사소한 것을 용서해주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은혜를 받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입니다. 18장 35절. 너희가 전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방금 우리가 읽었던 말씀과 똑같은 메시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까? 왜 용서해야 합니까? 용서하지 않으면 더 큰 용서를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작은 것을 용서하지 못하고 큰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면 인간적으로 봐도 수지타산이 안 맞지요.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평화를 위해서라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의 평화로 끝나지 않고 하나님은 더 큰 은혜와 더 큰 선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소한 것을 용서하시고 위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이해하실 것 같아요. 조그만 어린아이였을 때 형제끼리 자매끼리 다툽니다. 다툴 때 용서를 잘하는 아이가 있고 용서해 주지 않는 아이가 있습니다. 부모는 그 어느 자녀에게 더 큰 사랑을 베풀기를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용서하지 못한 자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듭니까? 저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마음이 넓어졌으면, 더 빨리 용서하는 그런 인격이 되었으면 하고 소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축복의 문이 열린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도 다녀왔고 또 날마다 부르짖어 기도하고 수요일에도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막는, 그 응답을 막는 첫 번째는 의심이라면 두 번째 마지막 버티고 있는 관문이 바로 이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정죄하는 마음입니다. 미워하는 마음입니다. 분노하고 보복하고 싶은 그런 마음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더 크고 더 엄청나고 더 위대한 것들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사역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사역은 처음에는 열정과 기쁨과 감격으로 시작하는 신나는 일입니다. 그런데요,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만 지나면 이 교회 사역이라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용서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용서하셔야 돼요. 예. 해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용서를 하지 못하면 옆에 사람도 힘들지만 본인이 힘듭니다. 본인이 힘들어서 사역이 지탱되기가 힘들고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 힘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을 갉아먹는, 미움을 심어주고 있는 그 사건, 그 사람, 그 동기를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사역으로, 거룩한 은사로 더 충만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사역은 용서하는 사역이라고 했죠. 다른 말로 하면 당하는 사역입니다. 당해주는 사역이에요. 네, 계속해서 희생이 거듭되는 사역입니다. 그것이 언제까지 갈지도 모르는데 더 큰 문제는 그 희생도가 점점 더 커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교회 부흥을 꿈꾸고 있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그 희생은 더욱더 강도가 커집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가난한 자와 고아와 가부와 외로운 자들과 병든 자들과 그리고 세상에서 돌보기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 일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의 희생이 날로 날로 더 커진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는 스트레스, 우리가 사람들로부터, 사역으로부터, 다른 사역자들로부터, 심지어 목회자로부터 받는 그 고통과 상처도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상처 준 사람들이 몰라요. 예. 잊어버렸어요. 상처 준 걸 알았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힘든 겁니다.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용서하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23절 너희가 누구 죄든지 용서하면 그들이 용서를 받을 것이며 너희가 용서하지 않으면 그들의 죄가 그대로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은혜의 말씀입니다. 또한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죄를 범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계속해서 빕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들이 우리에게도 용서를 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의 용서를 받아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들의 죄가 여전히 있을 것이다.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개입돼 있단 말이에요. 이 삼각관계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쪽에서 용서를 안 해주기 때문에 용서의 주님께서 용서를 하셔도 효력을 발휘하기가 어렵다는 뜻입니다.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매주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풀어버립니다. 하나님은 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매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죄를 범해놓고 우리에게 상처를 주고 깨닫지도 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깨닫긴 했는데 그것을 금방 잊어버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닫고 그것을 우리에게 용서해달라고 요구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용서해달라는 사람도 한 번, 두 번, 세 번, 일곱 번씩 와서 똑같은 실수를 범하고 똑같은 죄를 범하고 똑같은 폭력을 행사하고 그리고 나서는 미안해요. 용서해 주세요라는 그 짓을 계속 반복할 때 여러분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드시겠어요?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용서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더 큰 용서로 채워주시길 원하시는데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도 아니 하나님 이미 베푸신 은혜와 그 선물도 가로막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한 삶을 살지라도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인 또 다른 하나님의 자녀 그 형제 자매를 용서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집안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왕국이 제대로 되려면 분열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용서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하는 그 집안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집안이 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의 집안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자식들끼리 서로 뿌르퉁하고 말도 안 하고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것을 쳐다보는 부모님이 기쁘시겠습니까? 그것을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진정한 기쁨이 그 교회에 그 공동체 가운데 그 가정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용서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용서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용서하고 싶죠. 근데 용서만 하려고 하면은 그 받은 상처가 그냥 치밀어 올라. 용서만 하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그 폭력을 행사했던 그 무서운 장면이 생각나서 몸서리가 쳐져. 나한테 했던 그런 거짓말, 뒤에서 뭘 했던 그런 나쁜 짓들, 그러면서 나를 조종하고 통제했던 그런 것들 생각하면 용서하려고 했다가 다시 또 욕이 튀어나오려고 하죠.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냥 큰 소리를 지르고 싶어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용서라는 게 하고 싶지만 또 하기 힘든 그런 면이 있습니다. 한자로 용서의 용자는 얼굴 용자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서자는 용서할 서자라고 그렇게 번역되어 있는데요. 얼굴 용이란 말은 담아내다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여러분 얼굴에는 담겨있는 게 많잖아요. 몸의 신체 기관 중에 얼굴만큼 많은 기관을 담고 있는 부분이 많지 않답니다. 눈, 코, 입, 눈썹, 뭐 콧구멍, 예, 땀띠. 아무튼 예, 이런 것을 많이 담고 있고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애정, 여러분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게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이 서자란 말은 그 같을 여자에 마음심자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갖게 하는 거, 마음이 같아지는 게 서자랍니다. 그래서 용서란 말은 상대방의 마음과 같은 마음을 내가 품는 거예요. 내가 받아들이는 게 용서라고 그렇게 어떤 분이 풀어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나에게 피해를 준 그 사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이 미안해하는 마음이면 참 좋겠는데 어쨌든 그 마음과 같이 내가 마음을 갖는 거다. 그렇게 받아주는 게 용서의 한자적 풀이라고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용서를 힘들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잔인한 사람, 저 얄미운 사람, 저 야비한 사람하고 어떻게 내가 마음을 같이 할 수 있어? 어떻게 그 사람을 내가 포용할 수 있어? 용납할 수 있어? 이 생각 때문에 용서가 힘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희소식을 드리려고 해요. 희소식이 뭐냐면요, 헬라어의 용서란 단어는 뜻이 좀 다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용서라고 말씀하신 이 단어는 아피에테라는 단어인데요, 원형은 아피에미입니다. 이 단어의 뜻에는요, 보내다, 떠나보내다, 떠나라고 명령하다, 만기가 끝났다, 폐기 처분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제 희망이 생기죠, 여러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미움과 증오와 복수와 그 상처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떠나라고 명령하십시오. 폐기 처분되었다고 선포하십시오. 그것은 더 이상 여러분을 억누를 수 있는 권세가 없습니다. 더 이상 여러분을 옥죄할 수 있는 힘이 그 사람에게는 없습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여러분을 해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은 이미 폐기처분 되었습니다. 떠나라고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믿음으로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빠지우라 하여도 그렇게 되리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포한 대로 되어질 줄로 믿고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이 미움의 산을 향해서 없어지라고 명령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증오의 산을 뽑혀서 내 마음에서 내 인생에서 뽑혀서 멸망의 바다에 던져버리라고 그렇게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일글기글 아직도 타고 있는 복수심, 증오심의 산이 뽑혀져서 멸망의 바다에 던져져 녹아지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마십시오.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받은 대로, 주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이 선포한 대로, 명령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평화와 기쁨으로 충만케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이제는 사랑과 용서와 화해가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것에 집착하다가 큰 것을 잃어버린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지나가 버린 그것들, 이제는 더 이상 폐기 처분되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붙들고서 고통하며 괴로워하며 눈물까지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은혜를 갈구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많이 기도하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 응답을 방해하는 폐기 처분된 과거의 상처를 이제 뽑아서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사람은 능치 못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의심치 않으면 그대로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은혜의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고통과 아픔과 슬픔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맺혀진 그 상처들, 견고한 진이 되어서 억누르는 악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겠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모든 증오의 산은 이 모든 복수심의 산은 이 모든 미움의 산은 뿌리째 뽑혀서 뿌리째 말라버리고 저 영원한 멸망의 불못에 던져질지어다. 이제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우리 성도들의 영혼을 갉아먹는 모든 악한 기억과 악한 상처와 악한 쓴뿌리와 악한 견고한 진이 뿌리째 뽑혀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